딱선 기적 소리 젊은 꿈을 싣고서 갈매기 노래하는 말리포라 내 사랑 그립고 안타까운 울던 밤아 안녕히 희망의 꽃구름도 둥실둥실 춤춘다 점찍은 작은 섬을 굽이굽이 돌아서 구십리 백기루에 움비누리 곱구나 그대와 마주 앉아 불러보는 샹송 노젓는 뱃사공도 봉실봉실 웃는다